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Baby, give me heart attack. 하고 떨어진 심장 짜릿해. 들뜬 기분이 야지르네. Boom boom. Yeah, it's a heart attack. 두두두두두두 like gunplay. 심장 저격 제대로. 근데 아닌 넌 이미 세 배로 사로잡아. 게임에 난 너의 패배로. 벌칙은 내가 정해. 게임은 때때로. 알잖아 지금 그 떨림이 뭔지. 숨이 턱 막히게 짜릿하잖아. 숨기지 마. 내게 널 맡겨봐. 지루한 그 사랑 싹 바꿔줄 테니까. 널 찾아야 니가 찾아 first love. 내가 네 사랑에 fall in love. 난 절대 잊지 못해 heart attack. 내게 집중. 좋지 못할 끌림 그대로 미친 척 빠져봐 내게로. Heart attack, give me a heart attack. 훨씬 가라 펌피를 더 쳐다본 그 순간 감이 형형한데 이건 그래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해서 심장이 멈춘 거 지나가는 넓은 공 Baby 갔던 길을 좀 멈춰 Hey I don't need your phone 넌 just wanna talk yo, yo, yo. Hey I can give you a heart attack 반대로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넌 어때 내가 네 눈빛에 담겨진 찰나 좀 느낀 충격에 못 빠져나와 놓치지 마 지금 이 느낌 하지만 내가 널 파고들 테니까 널 shot 나야 니가 찾던 first love 내가 네 사랑에 fall in love 난 절대 잊지 못해 heart attack 내게 집중 좋지 못해 끌림 그대로 미친 척 빠져봐 내게로 heart attack give me a heart attack 감당해줘 나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 거부할 수 없는 heart attack I'm the heart attack.